3주에 걸쳐서 소리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라는 창조의 공식을 통하여서 이 소리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원리들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어떤 메커니즘일 텐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대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도다.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 즉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우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 될 테인데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소리에는 신비한 원리가 있는데 소리는 곧 존재입니다. 소리는 곧 생명입니다. 소리는 곧 힘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소리가 있는 곳에 존재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는 소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그 소리 중에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실제로 믿음 세계와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의 진리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곳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데 소리를 내기를 싫어하고 부르짖는 것을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은 실제 믿음 생활, 현실 속에서 영적인 것이 현실로 그대로 되니라 이런 경험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보혈, 능력 이런 것들은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란 영적인 세계를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부르짖는 기도의 과정과 효과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의 그 과정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효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승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종로를 타든 노예 생활을 하든 그 삶이 바로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죄로부터 건져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지만 또 동시에 기도도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성전을 모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진행 단계라고 그랬죠. 지성소로 가는 진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도 또 이런 성막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깥들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여정이랄까 과정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훨씬 파워풀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바깥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바깥들의 기도는 애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사각형의 펜스가 있고 그 한쪽 편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바깥들이라는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완전 빛이 차단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성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대충 머리에 상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깥들의 기도는 애굽에서 드리는 기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과 원수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습니다. 원수를 뒤에 두고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겠습니까? 속삭이는 기도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원수가 있고 피흘림이 있고 살벌한 곳입니다. 바깥들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재물을 잡는 곳입니다. 소의 각을 떼고 소를 번제로 드리는 불태우는 그런 피흘림이 있고 살벌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깥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들에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평화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곳에서는 안식을 기대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깥들에서 원수를 파괴하고 원수의 진을 깨뜨리며 주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대적기도를 통하여서 원수를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잠궈두어야 그 다음 여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첫 번째 단계는 이 부르짖는 기도로 주변의 원수들을 악한 영들을 반드시 초토화시키는 그런 대적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전입니까? 금요일 우리 비전센터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집에 그 홈스테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니까 좀 이해해 달라. 대신 금요일마다 고기를 먹여주겠다. 네, 그런 합의하에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르짖고 박수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괜찮더나? 시끄럽지 않더나. 근데 그 친구는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소리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이 더 난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9시쯤 되면 일 마치고 피곤할 때 아닙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로 오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겨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냥 오늘 쉴까? 그냥 오늘 사람들이 안 와서 그냥 취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눌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올라왔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더 힘이 나고 지금 머리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정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머리가 찌끗찌끗한 게 막 깨질 듯이 아팠어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부르짖으면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한 20분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압니다, 그 마음. 그런데 전심으로 내가 찬양해보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제가 힘듭니까? 여러분은 20분 찬양하고 앉지 않습니까? 저는 염소 때부터 거의 2시간을 서서 있습니다. 누가 힘들겠어요? 저는 힘 안 들어요. 힘이 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야 더 강하게 손을 뻗어서 소리를 발할 때에 주변이 초토화되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깥들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를 스킵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성격상, 자기는 기질상 조용히 기도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떤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주 위험해집니다. 저도 어디에서 지성소 기도라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물론 우리 설교에도 이제 지성소 기도가 나오겠지만 어떤 분들이 선교단체에서 그걸 배워봤나 봐요. 지성소 기도. 근데 그 지성소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지성소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이런 바깥들에서의 기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성소 기도로 가버리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왜냐? 그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바로 지성소 기도로 들어가버리며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버리며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사단이 심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집중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왜 더 힘들지?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지지?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침묵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 침묵 기도는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래서 어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드리면 기도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잡념을 일으키기도 하고 헛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졸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달리고 눌리고 한 시간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이 바깥들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성소의 기도 혹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초토화시켜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손을 들어서 그 악한 영들, 불신의 영, 혼미한 영들을 바로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전쟁의 기도, 원수가 있는 곳, 거기서는 속삭이면 안 돼요. 거기서는 사랑이나 안식이나 평화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바깥들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광야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거룩한 분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의 거룩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될 때에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모두 그렇게 그렇게 사는 곳에서는 자기의 그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는 내재된 우리의 악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깊숙이 숨어있는 그 악성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에 그들이 드러낸 것은 바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노예 근성, 광야를 통해서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기도입니다. 성소, 거룩한 곳에서 내 영혼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악성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의 기도입니다.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악성이 드러나야 정화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순종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혈기, 분노, 각종 악성들이 이 성소의 기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속에서 그것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신음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예? 아프면 본능적으로 앓는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이 소리를 내면 우리의 아픔이 좀 이 나간 소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소리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해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고통을 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조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내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속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바로 화병이지 않습니까? 국제 뭐 의학계도 공식적으로 이 화병이 이제 병으로 등재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 왜 그렇습니까? 시집 가면 김벙어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썩는 겁니다. 표현하고 신음소리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병이 안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내 속이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점점 더 내 영은 어둡고 상하고 삶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혹은 건강,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혹은 가정의 불화가 있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어둡고 내 영이 악하고 내 영속에 악한 기운이 있어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이 정화되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영이 악하고 내 영이 상처받았고 내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영이 온갖 재앙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만 피한다고 그 재앙의 자리만 피한다고 내가 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기운들, 그 어둠의 영들을 먼저 정화시키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온갖 재앙들을 끌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야 돼요. 부르짖을 때 그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소리를 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면 보통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얌전한 처자였는데 이 애들 키우면서 내가 성질 다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약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강한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더 연약한 영을 만났을 때 그동안 눌러왔고 그동안 쌓여왔던 그 분노와 그 화를 완전히 그 더 약한 존재에게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성소, 거룩한 곳에서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드러날 때는 영적인 명현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현현상 알죠? 저도 발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명현현상을 아는데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면 오히려 병이 낫기 전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좋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는 서양의 의학은 뭡니까? 감기가 들렸다? 열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을 없애버립니다.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난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먹고 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이나 우리 한의학은 어떻습니까? 그 증상을 더 촉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뭐 뜨거운 고춧가루 탄 소주에 고춧가루 타고 콩나물국을 마신다든지 이불을 뒤집어서가 열을 확 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는다는 겁니다. 그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의학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하고 더 맞아 들어갑니다. 영적인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에 바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조용한 사람은 안 나타나요. 부르짖는 가운데에 성소의 기도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구토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탈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토로 막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악한 영들이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명현 현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명현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내 속에 정화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는 평생토록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되고 또 더 깊은 상처와 더 오래된 그런 병들은 오랜 또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기도를 할 때에 그 성소의 기도를 할 때 이런 영적인 명현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이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지 못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나를 버리면 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토해내는 것은 바로 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토해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는 결국 나를 토해내고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현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 부르짖으면 안 돼요. 자, 충분히 부르짖어서 내 속에 내재된 악들이 드러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정화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안식과 연합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바깥들에서도 약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고 또 성소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성소에서의 기쁨, 평화, 안식이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죄가 제거되지만 이 지성소에 오면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죄의 성향까지도 제거되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입니다.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될 때는 이미 있는 것들만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런 성향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자체가 고통을 느끼게 될 정도로 완전히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또 많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소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성소의 기도에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죄가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지극히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기도를 드릴 게 없어요. 다른 데서는 나의 개인적인 간구, 주님 내 속에 있는 뭐 악한 영들, 악한 기운들을 소멸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기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부활하고 그러지만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 천국은 좋은 곳이야. 아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일 거야. 그런데 지성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기 시작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간념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평화 평화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속에 진짜 천국의 평화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게 느껴졌습니까? 그냥 그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좋을 거야. 그 정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평화를 실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 평화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또 좋은 것을 주느냐 그러면 애굽과 광야 혹은 바깥들과 성소의 기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는 우리 영혼 깊은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의 기도의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복과 정욕의 안복 그걸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이들은 근능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영역을 통과할 수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원수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첫 번째 영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늘 눌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인생이 눌려 삽니다. 반면에 또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고 성소의 기도에서 정화와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는 가운데 몇 가지 은사와 몇 가지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고 받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역에서 주님과의 그런 연합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영적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신령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성소에서 얼마만큼 머무느냐, 혹은 우리가 지성소에서 얼마나 자주 머물러 있는가, 그것만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들은 통과하나 성소의 기도에서 정화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합니다. 겨우 소수에만이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계속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혹은 육체를 입은 이상 계속 지성소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경험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에 모세 뒤에 후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평생 계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육신을 입은 이상은 지성소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깥들을 통과하고 성소에서 정화되고 치유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얼마만큼 내가 많이 지성소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다윗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 나아간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마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바깥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원수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촉다시켜야 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촉다시키는 그런 기도를 8절에서 10절에 보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건 뭡니까?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재되는 악을 정화시키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성소의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왕위를 굳건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궁궐에 부하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자기의 심령을 두고 그 속에 내재된 악을 위하여 성소의 기도, 정화와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를 즐거워하는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 상태, 지성소의 기도, 그 모습을 오늘 10편, 5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다시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과정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엄청나게 강한 영이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촉파시키고 이 땅에 하늘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시작이다 생각하는 분, 한마디라도 오늘 성경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입 다물고 있으면 이미 예배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소리할 때에 그 소리가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